초 와서 순한 양이 되었지. 불밭 같은 너의 가슴에 내 마음 열어놨지. 내 곁에 있어주, 내 곁에 있어주. 할 말은 모두 이것뿐이야. 내 곁에 있어주, 내 곁에 있어주. 내 너를 위하여 미소를 보이잖니. 손목을 잡으면 슬픔을 감추며 내 곁에 있어주. 되었지. 불밭 같은 너의 가슴에 내 마음은 피어놀았지. 내 곁에 있어주, 내 곁에 있어주. 할 말은 모두 이것뿐이야. 있어주, 내 곁에 있어주. 내 너를 위하여 미소를 보이자.